시간의 커슬럭 시간의 커슬럭 시간의 커슬럭 시간의 커슬럭 바로 학교라는 굴레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오늘 차라리 이불 속에 그대로 누울래 동이 트는 아침 좀 있으면 낯이 그 녀석들의 모습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씩 날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겠지 지금 남은 건 그 당시 흔적의 스케치 4교시 종이 쳐 난 몹시 허기 쳐 말 없이 걸리적거리는 책상 서랍을 뒤져 밥통을 슬쩍 꺼내 허벅지 위에 얹혀 오른쪽 손에도 숟가락으로 밥 한 수를 먼저 그래 난 도시락 까먹던 마지막 세대 난 모기를 노리는 독수리 마냥 아주 날 세게 도시락 통을 비우던 나에게 묻은 김가루 가다님 눈에 띄어 내 꿈 정말 왜 이래 기억에 테이프 하나를 되감아 새까만 책가방을 내난 남자애가 생각나네 잠만 내 자다 깨 방과회는 방 안에서 마냥 겜가마나 책만 파된 불량 학생 그래 난 꼭 재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똑같은 생활 속에 살던 폐잔병 중에 한 명 대학교는 새삼스럽게 생각도 안 해봤고 태강경기 어른들의 잔소린 대감 넘겨 형 하나 제발 좀 공부해라 고등학생이나 돼갖고 맨날 놀고 랩하고 그러다 너 후회할걸 대관절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 날 좀 내버려둬 자유조차 빼앗겼던 옛 과거 외딴 섬으로 배 타고 떠나고 싶단 생각도 해봤어 제가 몇 백만 년의 그 꽤 남은 대장정 잊어버리기 대작정